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며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5돌 경축 보고대회 및 보고회가 14일 각 도, 시, 군 연합기업소들에서 진행됐습니다. 지방당, 정권기관, 근로단체, 공장, 기업소 일꾼들, 각계층 근로자들이 참가한 보고대회 및 보고회들에서는 해당 단위 책임 일꾼들이 보고를 했습니다.